세상은 달리고 있지만 당신은 걸어도 됩니다. 멈춰서 숨쉬는 지금 이 순간,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에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 속도로 뛰고 있나요? 혹시 빨리 해야 해, 늦었어,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어 라는 생각들이 마음을 재촉하고 있지는 않나요? 시계를 자꾸 보게 되고, 할일 목록을 보며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성과를 보며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은 그 모든 서둠과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빨라야만 좋은 것이고 느리면 뒤처지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보겠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느린 것도 나름의 아름다움과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시계를 보지 마세요. 해야 할 일들도 잠시 잊으세요. 그저 이 시간만큼은 천천히 여유롭게 자신만의 속도로 함께 해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내쉬세요. 서두를 것도 재촉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완전히 안전하고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언제부터 이렇게 빨라졌을까요? 빨리빨리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고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어요. 5분이면 끝날 일을 3분에 끝내면 더 좋은 것이고 1년 걸릴 목표를 6개월에 달성하면 더 훌륭한 것이라고 여겨지죠. 인스턴트 음식, 빠른 배송, 즉석 답변, 실시간 소통, 모든 것이 즉시를 추구해요. 조금이라도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로딩 시간이 길면 짜증이 나죠. 이런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빨라져야 한다는 압박을 느껴요. 빨리 성장해야 하고,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행복해져야 한다고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잠깐. 정말 모든 것이 빨라야 할까요? 자연을 보세요.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아요.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을 거쳐 천천히 자라나죠. 그래서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꽃도 마찬가지예요. 제철에 맞춰 천천히 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향기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계절도 천천히 바뀌어요. 봄이 와도 갑자기 모든 꽃이 한꺼번에 피지 않아요. 하나씩, 차례대로 자신만의 시간에 맞춰 피어나죠.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예요.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천천히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급하게 만든 음식보다 오래 우려낸 차가 더 깊은 맛을 내듯이, 천천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더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죠. 빠름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천천히 가는 것이 더 확실하고, 더 의미 있고, 더 지속 가능한 방법일 수 있어요. 당신은 이 빠른 세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속도를 지킬 권리가 있어요. 남들이 빨리 간다고 해서 당신도 그 속도에 맞춰야 할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간다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느림에는 빠름이 줄수 없는 특별한 지혜들이 있어요. 천천히 갈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빨리 지나가는 풍경은 흐릿하게 보이지만 천천히 걸을 때는 길가의 작은 꽃들도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도 새들의 지저귐도 모두 선명하게 들려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과정에서 만나는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돼요. 천천히 갈 때야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작은 성취들의 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천천히 할때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빠른 판단과 즉흥적인 결정보다는 충분히 고민하고 숙고한 선택이 보통 더 현명해요. 급하게 내린 결정을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천천히 할때 실수도 줄어들어요. 서두르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생기고 부주의한 실수를 하게 돼요. 하지만 천천히, 차근차근 할 때는 더 정확하고 완성도 높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친해지려고 하고 빨리 이해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서로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돼요. 천천히 시간을 들여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가 더 깊고 오래 지속되죠. 학습에서도 천천히 익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벼락치기로 빨리 외운 것은 금세 잊혀지지만 천천히 이해하며 배운 것은 오래 기억에 남아요. 깊이 뿌리내린 지식이 되는 거죠. 창작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급하게 만든 작품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공들인 작품이 더 감동을 줘요. 시간이 만들어내는 깊이와 완성도는 속도로는 대체할 수 없어요. 천천히 간다는 것은 더 의식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의식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의 느린 걸음에도 그만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속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해도 좋을 만큼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그렇다면 나만의 속도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관찰해 보세요. 아침형 인간인가요? 밤형 인간인가요? 어떤 시간대에 가장 집중이 잘 되나요? 빠르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걸 좋아하나요? 아니면 한 가지씩 차근차근 하는 걸 좋아하나요? 우리 몸과 마음에는 각자만의 고유한 리듬이 있어요. 이 리듬을 무시하고 억지로 다른 속도에 맞추려고 하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하지만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 살아가면 훨씬 편하고 효율적이에요. 다음으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해 보세요. 모든 일을 빨리 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급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고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나누어 보세요. 어떤 일들은 빨리 처리해도 되지만 어떤 일들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해요. 특히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깊은 관계 맺기, 창작 활동, 자기 성장 등은 서두르면 안 되는 영역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속도에 휘둘리지 마세요. 누군가는 빠르게 승진하고, 누군가는 빠르게 결혼하고, 누군가는 빠르게 성공한다라고 해서 당신도 그런 속도에 맞춰야 할 필요는 없어요. 각자의 출발점도 환경도 목표도 모두 달라요.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과 마라톤을 하는 사람의 속도가 다른 것처럼 인생도 각자 다른 종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이 나이에 이걸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들의 인생과 내 인생은 달라. 나는 내 속도로 간다.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세요. 빨리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 느리게 만들어요. 80%만 완성해도 일단 내놓고 피드백을 받으며 점차 개선해 나가는 것이 때로는 더 효율적이에요. 쉼도 속도의 일부라는 걸 인정하세요. 계속 달리기만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있어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달릴 수 있어요. 당신만의 속도를 찾았다면 그 속도를 지켜나가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승인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천천히 간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특히 빠름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는 더욱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느려? 라고 물을 때도 해야 해요. 빨리 하면 되는 걸 왜 굳이 천천히 해? 라는 시선을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시선에 굴복하지 마세요. 당신이 천천히 가는 이유를 분명히 하세요.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니라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더 의미 있는 과정을 위해서, 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위해서 천천히 가는 거라는 걸 스스로에게 확인해 주세요. 빠르게 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나에게 맞는 기회라면 천천히 가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서둘러서 잘못된 기회를 잡는 것이 더 위험해요. 때로는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인생은 경주가 아니에요.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당해 하세요. 빠른 것만이 좋은 것이라는 사회의 편견에 맞서는 용감한 선택을 한 거예요. 나는 천천히 간다고 선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자신의 속도를 인정해달라고 말해보세요. 나는 빠르지 않지만 꾸준하게 간다. 나는 내 속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천천히 가다 보면 때로는 실수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할 거예요. 그것도 과정의 일부라고 받아들이세요. 다른 사람들이 빨리 도착했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들이 놓친 풍경들을 더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더 깊은 경험을 하고 있을 거예요. 천천히 가는 사람들끼리 연대하세요. 세상에는 당신처럼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세요.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의 직감이, 당신의 몸이, 당신의 마음이 천천히 가자고 말한다면 그 목소리를 따르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맞는 길일 거예요. 천천히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시계부터 보지 않고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여유. 커피를 마실 때도 급하게 들이키지 않고 향을 맡고 온도를 느끼며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 길을 걸을 때도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는 걷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 길가의 작은 상점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하늘의 구름 모양까지 여유롭게 바라보는 시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빨리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여유, 성급하게 조언하려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시간. 일할 때도 빨리 끝내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완성해가는 기쁨.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성취감. 새로운 것을 배울 때도 빨리 마스터하려 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며 차근차근 익혀가는 겸손함. 실패했을 때도 빨리 회복하려 하지 않고 충분히 아파하고 슬퍼한 다음에 천천히 일어서는 지혜.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시간에 쫓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삶이에요. 천천히 사는 삶은 더 깊이 있어요. 표면적인 성취나 외적인 성공보다는 내면의 성장과 진정한 만족감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더 의미 있어요. 빠르게 지나가는 순간들보다는 기억에 남는 소중한 경험들로 가득한 삶이에요. 더 지속 가능해요. 번아웃 되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속할 수 있는 삶이에요. 당신의 천천히 가는 삶이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유로워 보이고 여유까지 있어 보이고 진짜 행복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해 주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내일부터는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나서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밥을 먹을 때도 천천히 씹어보세요. 걸을 때도 조금 더 천천히 걸어보세요. 누군가가 빨리라고 재촉할 때 잠깐 멈춰서 정말 지금 서둘러야 할까를 물어보세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라면 천천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해보세요. 자신에게도 관대해지세요. 빨리 해야 해!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세요. 당신의 느린 걸음에도 그만의 리듬과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리듬을 사랑하고 그 아름다움을 즐기며 살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천천히 가도 괜찮다. 내 속도로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나만의 시간 안에서 살아간다.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내일도 당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아름답게 살아가세요.